길이 가난 길이 가난 길이 가난 도보탕아 길이 가난 길이 가난 길이 가난 도보탕아 길이 가난 길이 가난 사투 누우 누우 엄빠 길이 가난